あ、そう。 너로 가득했던 따스하던 그날 스치는 바람이 그때의 널 기억하고 너와 함께였던 그 밤 가로등 불빛 아래 널 품에 안고 이 순간이 멈추길 바래보던 수없이 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가고 아득해져 흩어져버린 시간 속에 널 아무리 그리워해봐도 들리지도 않는 너의 기억 그리워진다도 오늘따라 네가 생각이 난다도 따스한 바람이 그때의 널 기억하고 너는 또 그때의 우리는 한참을 망설이고 후회했는지 서로 아플까봐 그때 우리 한참을 네가 올까봐 널 기다리다가 난 울까봐 흩어져버린 시간 속에 널 아무리 그리워해봐도 들리지도 않는 너의